네, 안녕하세요. 정오가 되면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는 레이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아하 정오의 만나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하 정오의 만나요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주제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사연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월요일은 각종 나물 이야기와 신앙 상담 시간을 가져보고요. 화요일은 가정, 부부, 가족 상담을 받게 됩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은 법률, 부동산, 이민 상담을 받는 날이고요. 지금 남영수 변호사님께서 와 계십니다. 목요일은 유학 교육 상담의 날이고요. 금요일은 건강의학 상담을 나누는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오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레이첼과 새로운 지식,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하 정오에 만나요.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SPM 방송국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셔서 아하 정오에 만나요를 선택하신 후에 청취자 게시판이나 사연 편지함에 궁금하신 글을 남겨주시면은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남영수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한 주간 안녕하셨나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많이 바쁘셨나요? 예, 많이 바쁘고요. 또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좀 고생을 했습니다. 뭐 감기 걸리셨다고 하는데 너무 말쑥하셔서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그렇군요. 항상 이게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직접적인 본인들의 그 이야기라서 부동산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 오늘은 이민 카테고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나눠주실 예정이시잖아요. 네네. 네네. 아, 그러면은 먼저 뉴질랜드 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그 카테고리를 말씀을 먼저 나눠주시겠어요? 네. 그 일단 뉴질랜드는 이민을 받는 국가고요. 이민을 받는 국가라는 뜻은 그 어떤 자격이 있는 외국인들한테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의 종류는 임시 비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구 거주할 수 있는 두 가지 비자의 종류로 이제 크게 나뉩니다. 그 흔히 말하는 영구 비자는 영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외의 비자는 전부 다 임시 비자라고 하는데 그 임시 비자의 종류에는 뭐 학생 비자, 뭐 방문 비자, 그다음에 워크 비자 뭐 이런 그 임시 비자가 있습니다. 임시 비자하고 영주 비자의 차이는 임시 비자는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그 목적과 그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 비자고요. 영주 비자는 그 두 가지 제한이 없는 비자고요. 특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영주 비자에 영주 비자를 가지신 분이 뭐 투표권도 갖는 등 거의 시민권자하고 유사한 권리를 갖는 굉장히 영주권자의 권리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영주권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뉴질랜드 방문해 주시고 막상 와서 보시니까 또 와서 완전히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시 준비를 해서 오시고 네. 예.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이렇게 다녀가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이 변호사님 찾아가서 많은 상담을 할 것 같아요. 네네. 네. 학생 비자로 왔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 임시 비자로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 네네. 이게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워크 비자라는 것을 있잖아요. 네. 예, 말 그대로 일을 해야 되는 비자 같은데요. 네네. 이 비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 비자 중에서 그 워크 비자가 가장 비중이 높고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뭐 학생 비자는 공부, 학업을 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고요. 또 학교에 등록이 되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뭐 보험도 들어야 되고 뭐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엄마랑 같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11세 미만 같은 경우는 뭐 부모 중 한 분이랑 같이 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요. 네. 방문 비자는 말씀 아시다시피 한국 대한민국 국민은 뉴질랜드에 3개월간 노비자로 들어올 수가 있지만 노비자가 아니라 이제 입국하면서 3개월짜리 방문 비자를 찍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고 또 9개월을 뉴질랜드에 연속적으로 거주하신 경우는 또 나머지 9개월은 뉴질랜드 바깥에 있어야 되고 좀 제한이 있는 비자고요. 네. 워크 비자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워크 비자는 이 비자들보다 더 강력한 제한이 있겠죠.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고 워크 비자 소지자가 뉴질랜드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뉴질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사람,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티즌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뺏는다라고 아, 네.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워크비자는 이제 그 요건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 워크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비자는 일단 그 뉴질랜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고요. 뉴질랜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뉴질랜드 시티즌이나 뉴질랜드 영주권자의 파트너십을 갖고 파트너이면 그 1년짜리 워크 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아, 네. 그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워크 비자 1년짜리 워크 비자를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네, 파트너라는 개념이 네. 그 한국에서처럼 뭐 꼭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영어로 얘기하면 스테이블하고 릴라이어블한 릴레이션십이 이제 아. 네.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결혼을 했으면 릴레이션십이 괜찮다. 근데 네. 실제로 결혼을 했어도 세퍼레이션을 한 경우는 파트너로 인정이 되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파트너일 경우에 이제 그 같이 산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또는 1년이 지나도 그 워크 비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1년 그 워크 비자를 신청을 하면은 1년짜리까지 최대 1년짜리까지 워크 비자가 나오고요. 이 워크 비자는 오픈 워크 비자라서 그 어디서 근무를 하든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워크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흔히 말하는 탤런트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네, 하고 네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많이 들어온 워크비자든지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30세 미만 네. 네, 자들이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1년 동안 그 뉴질랜드에 워크일도 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하고요. 워크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와서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먼저 한국에서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어떤 경로를 이용하는 거죠, 그거는? 네. 그 뭐 한국에서 받으시든 뉴질랜드에서 신청을 하시든 한국에서 신청을 하시든 그 절차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일단 일반 워크 비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 워크 비자를 받으시려면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학력이나 경력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고용주를 찾아서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 잡 오퍼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한국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뉴질랜드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신청하게 되면 안타깝게 한국에 뉴질랜드 이민성이 없기 때문에 상해에 있는 이민성으로 가게 돼서 수수료도 조금 비싸고 그 다음에 수속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또 뉴질랜드에 있는 대부분 변호사님들이 한국에서 그 신청하시는 분 업무도 다 대행을 해드리는데 뭐 시차라든지 서류 서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변호사 수임료도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뉴질랜드로 들어오시면 입국할 때 아주 편안하게 입국하실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편도 항공권으로 입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비행기 값이 세이브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워크비자를 한국에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네. 그냥 그 유학원 같은 데를 통해서도 그 일을 대행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나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그 뉴질랜드 이민에 관련된 업무는 뉴질랜드의 이미그레이션 어드바이저나 뉴질랜드 변호사를 반드시 통하도록 돼 있고요. 그 이외의 사람들이 이민에 대한 그 조언, 법률적인 조언을 하면은 불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유학원을 통해서 하는 거는 뭐 그 여러 가지 위험성이 따르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거기 유학원이나 이런 데서 그 자신들의 그 유학원에서 신청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마치 신청한 것처럼 해서 아마 그렇게 서류를 꾸며줄 거고요. 결국에는 뭐 본인이 문제가 이제 생기면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워크비자를 신청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 누구를 믿고 이제 일을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일 수가 있겠죠. 한국에서 뉴질랜드 고용주한테 잡 오퍼를 받는다는 게 보통 기술과 보통 경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다는 그렇죠. 점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엄청나게 특출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뭐 한국에서 신청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뉴질랜드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굳이 뉴질랜드 오셔가지고 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걱정을 하시면서 신청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한국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네 불안함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잡을 받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네. 네 그때부터 정말 일만 하고 네. 하는 그게 주어졌으니까 네. 뉴질랜드 이제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게 워크비자인데요. 네. 네. 아 흔히 말하는 워크비자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인데요. 네. 네. 그것도 그 일하는 시간 같은 게 제한이 있나요? 얼마큼 네. 일을 해야 하고 예.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야만 네네. 이 비자를 내준다 뭐 이런 것이 있나요? 예예. 일단 일반 비자라고 말하는 비자 워크 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비자의 정확한 명칭 워크 비자 언더 스킬드 카테고리라고 하는데요. 이센셜 스킬스 카테고리라고 하는데 그 이름에서 나오듯이 이센셜 스킬을 가지신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비자고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뉴질랜드는 그 이민을 받는 국가이긴 하지만 그 이민성이 노동부 산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노동부 산하에 있다는 얘기는 일단 뉴질랜드 노동력이 항상 우선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특출난 기술이 아니면 일단 뉴질랜드 사람들을 먼저 고용을 하거나 또는 뉴질랜드 사람을 먼저 트레이닝을 해보고 안 되면은 해외에 있는 기술자들을 모셔다가 비자를 주고 비자를 이제 서포트 해줄 수 있다, 비자를 줄 수 있다. 이게 이민성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네. 그래서 워크 비자를 신청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훌륭한 경력과 학력, 그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뭘 증빙을 해야 되냐면 내가 뉴질랜드 사람이나 뉴질랜드 시티즌이나 뉴질랜드 영주권자 중에서 그 동일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고 했으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플러스 그 고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켜보려 했으나 트레이닝이 되지 않아서 이 두 가지 요건이 맞으니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반드시 증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고용주가 증빙해야 되겠군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레이버 마켓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용시장 테스트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근데 이제 여기서 최근에 이제 좀 더 복잡한 경우가 생긴 게요. 그 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뉴질랜드하고 호주는 이제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신생 국가라서 그런지 그 ANZSCO라 그래가지고 그 표준 기술 및 직업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 페인터. 뭐 어떤 기술을 갖고 무슨 걸 갖추면 이 사람이 페인터다. 그다음에 뭐 변호사다. 그럼 뭐뭐뭐를 해야지 변호사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직업군에 따라서 모든 거를 모든 뉴질랜드하고 호주에서 그 스탠다드를 시켜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스킬 레벨이 1부터 5까지 있거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스킬 레벨에 상관없이 고용주가 뭐 광고를 내고 그 다음에 워크앤인컴 쪽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서 워크앤인컴에서 좀 찾아봤는데 이런 사람이 없대더라. 또는 워크앤인컴에 신청을 안 해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스킬 레벨 1, 2, 3까지는 이제 워크앤인컴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스킬 레벨 1, 2, 3에 있는 분들은 좀 편해진 부분이 있는데 네, 1, 2, 3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대부분 한국인들입니다. 그렇군요. 셰프가 대표적으로 레벨 2고요. 뭐 네. 오피스 매니저가 레벨 2고 네. 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데 레벨 4나 레벨 5도 간간이 있어요. 레벨 근데 그분들이 뭐 레벨 4라 그래서 기술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도 기술표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민성에서는 그 기술이 레벨이 낮거나 그러니까 배우기 쉬운 기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성 규정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레벨 4나 레벨 5인 사람들은 반드시 워크앤인컴에다가 컨설트를 해서 고용주가 그래서 워크앤인컴에서 워크앤인컴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실업수당을 타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으나 나는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현재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앤인컴에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웬만하면 이런 데서 일 좀 하지 그러면 그래 볼까요 하다가 이제 면접에 안 간다든지 면접에 가서 개판을 치고 와서 이제 취직을 하지 않죠. 그래야지 계속 이제 놀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들을 상대로 이제 구직 활동 구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워크앤인컴에서 그래가지고 워크앤인컴에서 이제 몇 사람을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줘서 면접도 봐라, 뭐 이제 확인을 해봐라 그러는데 이제 이력서 같은 걸 보면 이제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아, 이 사람은 정말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구나 이제 이런 이력서들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고용주가 보고 아, 이 사람은 도저히 A, B, C, D 이유로 안 되겠다라고 워크앤인컴에 통지를 하게 되면 워크앤인컴에서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해요. 당신은 왜 소개시켜줬는데 왜 면접 시험에 떨어졌나요? 그러면 아 제가 뭐 불성실하게 해서 떨어졌습니다라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겠죠. 뭐 제가 원하는 거하고 뭐 잘 안 맞았다든지 월급을 조금 준다든지 뭐 작업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든지 이런 이유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워크앤인컴 담당자한테. 그럼 워크앤인컴 담당자가 우리가 몇 사람을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 사람들은 취업이 안 됐고 하니까 그 이민성 그 워크앤인컴 담당자가 그 스킬스 매치 리포트라고 리포트를 써서 그 고용주한테 이제 주게 됩니다. 고용주한테 주면은 그 고용주가 그거를 이제 워크비자 신청하는 신청자에게 주어서 신청자가 이제 그 서류를 같이 내게 되면은 이민성 담당관은 아 이 사람이 스킬 레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고용주가 찾으려고 했지만 이런 스킬 레벨에 맞는 사람을 못 찾았구나. 그래서 이제 오히려 레이버 마켓 테스트가 굉장히 원래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굉장히 좀 간단하게 이제 통과를 해서 비자를 받게 되죠. 재밌는 거는 이게 아직 그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도 100% 아직 그 좀 적응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원래 그 뉴질랜드 이민성 규정에 보면은 스킬 레벨 4나 5인 사람은 맥시멈 1년짜리 비자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했던 분 한 분은 3년짜리 비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얼싸안고 울 정도로 기뻐했는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민 제도가 바뀔 때 잘하면 또 이게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민 제도가 자주 바뀌나요? 예. 아. 그래서 항상 저는 이민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얼마나 그게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바뀌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대중 없습니다. 대중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민은 내가 아는 똘똘이가 그랬대더라라고 판단을 하는 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요. 물론 갑자기 어느 날 바뀌진 않습니다. 뭐 공피도 공지를 하겠죠. 뉴스 그러니까 예. 이민성에 보면은 그 최신 소식에 이렇게 쭉 떠요. 네. 근데 그걸 눈여겨 보는 사람은 사실은 성실한 변호사 몇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할 때 항상 앉아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그 자리에서 법을 찾아봐요. 왜냐하면 오늘의 법에 보고 얘기를 해.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잖아요. 물론 그 법도 내일 바뀔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제가 항상 그 뉴스를 보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한 달 있다가 바뀔 법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법을 안 보고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뭐 15년 전에 비자 받은 거 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큰일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많은 워킹가 많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곳이 아주 많잖아요. 그런데 네. 한국에서 나 혹시나 뉴질랜드 왔을 때 워크 비자를 받기 위해서 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워크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 단계 그 일이 일 종류가 있을까요? 대부분은 셰프죠. 아, 네. 그러니까 먼저 1번이 셰프군요. 네, 거의 다 셰프고 아니면 네. 뭐 매니저. 매니저. 근데 오피스 매니저라든지 리테일 매니저로 들어가는데. 사실 이분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이제 큰 회사에 들어가면은 이제 큰 회사의 매니저로 취직하기가 일단 쉽지가 않죠. 한국에서 곧바로 와서 네. 그다음에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두 명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뜨고 왔는데 매니저다라는 것도 이민성에서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뭐 어쨌든 합리적으로 법에 맞게 증빙을 하면 뭐 거기서 이민성에서 뭐 이민성하고 다퉈야죠. 이제 매니저가 맞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엔제스코 그 레벨 엔제스코에 있는 디스크립션에 이 사람의 직업군이 다 맞고 실제로 매니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증빙을 하면 뭐 이민성에서도 뭐 자기네들이 보지도 않고 싸우는 그러니까 예 이민성이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그 판단을 좀 서면에 의존해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어드바이저라든지 변호사들은 뭐 서면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손님을 만나고 네. 또 뭐 고용주하고도 통화를 하고 뭐 가끔은 이제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입체적인 정보를 얻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잘 써서 법을 잘 적용을 하면 네. 뭐 이민성 담당관 얼마든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셰프와 매니저 이런 쪽으로는 많은 이제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좀 더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궁금했어요. 예를 들었으면 뭐 변호사님처럼 네. 뭐 그런 쪽으로 변호사 한국에서 변호사를 공부를 하고 와서 이 뉴질랜드로 그런 쪽으로 취직을 할 수 있는지. 아 근데 이제 전문직 같은 경우는 의사분들도 네. 있고 변호사분들도 있고 근데 네. 그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라든지 변호사가 되면은 일단은 취직을 하려면은 뭐 취직이 됐다 손치더라도 취직을 하려면 뉴질랜드 변호사협회나 뉴질랜드 의사협회에 가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뉴질랜드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에 가입을 하려면 그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기서 의사 생활, 여기서 뉴질랜드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이 뉴질랜드에서 로스쿨을 나오거나 뉴질랜드에서 메디컬 스쿨을 나온 거에 준하는 시험을 통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돼서 네네. 사실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는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법 체제도 틀리고요. 네. 또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해서 실제로 고급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문 자격을 가진 분들이 좀 뉴질랜드로 넘어오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똑같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의사 자격증이 있어도 네. 그것이 뉴질랜드 왔을 때는 협회 가입이 예,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협회 가입이 되려면 네. 최소한 뭐 몇 년간의 인턴을 한다든지 시험을 통과한다든지 또 뭐 우선적으로는 영어를 뭐 IELTS 뭐 7.5를 맞춰야 된다든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 뭐 아시다시피 IELTS 6.5가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점수인데 6.5도 네. 굉장히 만만치 않은 점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의사나 변호사 이렇게 되면 IELTS 점수가 7.5 뭐 이렇게 됩니다. 8.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영어를 잘하는 수준을 좀 많이 넘어가서 꽤, 예. 영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먼저 되겠죠. 그렇게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레이버 테스트가 아까 레이버 테스트 말씀해 주셨나요? 네, 레이버 테스트가 네. 이제 그런 거죠. 네. 뉴질랜드 사람 중에서 찾다 찾다 못 찾았다 이제 네. 이게 레이버 테스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스킬 레벨 4나 5인 분들은 그 워크 앤 인컴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제 사람을 소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워크 앤 인컴에 등록된 인력 중에서 거기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그 스킬스 네. 매치 리포트를 받아야 되는 그것이 이제 레이버 마켓 테스트고요. 네, 그래서 네. 이민성 담당관이 봤을 때 아, 저런 기술을 가진 분이 뉴질랜드에는 없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저 기술 있는 분을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만족을 하는 그 그런 것을 레이버 마켓 테스트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경쟁력 있는 가격,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35년간의 노하우로 당신의 수출입 화물을 세계 어디든지 책임지겠습니다. 화중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문 무역 서비스 GLI 상담 문의 021-997-113.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살 때도 247-4989, 부동산은 강변시계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변시계 참좋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1-247-4989. 인테리어 견적은 원래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요? 마음고생하는 인테리어는 버리세요. 세종 인테리어가 있잖아요. 세종 인테리어는 여러분에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인테리어 전문가 세종 인테리어. 지금 문의하세요. 나의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지금 여러분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남태평양 선교방송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24시간 라디오 인터넷 방송을 통해 뉴질랜드 교민사회의 활력소가 되고 나아가 호주 및 남태평양 섬들을 위한 전파사역으로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방송이 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 www.spmtv.kr을 통해서 라디오 청취와 다양한 영상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전화 09443-1199, 이메일 spmtv@spmtv.kr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국 주소는 7번지 테키아 플레이스 알바니 오클랜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저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벌어야 워크비자가 나오는지에 네네네.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거가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네. 그 얼마 전까지는 이제 3만 6천 불 정도면 그 최저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워크비자를 신청하려면 우선 풀타임이어야 돼요. 풀타임이면 30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30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득이 뭐 예를 들어서 셰프다 뭐 하면은 뭐 연봉 뭐 얼마 이상 뭐 그다음에 뭐 매니저 따로 연봉 얼마 이상이 이제 셀러리 가이드라든지 뭐 커리어 다코다든지 같은 데 가보면은 일반적인 그 연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꽤 상당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민성에서는 연봉 3만 7천 불을 넘어야지 파트너라든지 그 동반 비자를 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3만 6천 불 정도에서 3만 7천 불 정도로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네, 4월 1일자로 바뀌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뭐 새로 바뀐 법을 보지 않는다든지 이제 이민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그냥 3만 6천 불 맞으면 이제 비자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받을수록 네. 예, 훨씬 더 워크비자 받기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탤런트 비자라는 게 그런 면에서 있는 거죠. 이제 탤런트 비자를 지금 뭐 언급이 됐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는데 네. 탤런트 비자는 탤런트 있는 사람이 받는 비자고요. 워크 투 레지던스 비자 일종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탤런트 비자라는 거는 워크 투 레지던스 비자를 총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잘못된 용어 같고요. 워크 투 레지던스 비자에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탤런트 비자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크레디트 그러니까 임플로이어 어크레디테이션이라고 해서 회사에 이제 워크비자를 줄 수 있는 TO가 있는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기 부족 직업군에 관련된 그런 이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2년 동안 워크비자, 워크레지던스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셰프가 네. 학교를 나왔거나 3년 경력이 있으면 일반 비자로 신청해서 워크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나오고 플러스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나오고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탤런트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탤런트 비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저기 뭐 그 장기 부족 지역군에 속하는 워크 투 레지던스 비자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진짜 탤런트 비자는 있습니다. 그 진짜 탤런트가 뛰어난 사람 있죠. 네. 뭐 예술가라든지 네. 뭐 그런 분들 있죠. 뭐 예, 탤런트라든지 그러니까 뭐 정말 연기자라든지 아니면 뭐 화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탤런트 비자가 있고요. 워크 투 레지던스 비자는 네. 꼬박 그 세금을 내는 기간이 네. 24개월을 꽉 채워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워크 투 레지던스 비자의 가장 중요한 가장 키는 뭐냐면은 그 일단 일반 워크 비자 받는 분들보다는 좀 더 기술이 세련되고 더 기술을 많이 가진 분들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도 그 이상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결론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주겠다라는 이민성의 의지를 보여준 거니까 네.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이분들은 좀 더 특수한 기술을 가졌다는 것을 잘 어필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일을 24개월 동안 하고 네. 25개월 때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한 두어 달 전에 해도 돼요. 왜냐하면 수속이 몇 달 걸리니까. 아 그래요? 예. 꼭 24개를 다 채우지 않아도 예,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민성하고 이제 얘기를 잘 하면은 네. 좀 미리 낸 다음에 네. 그러면 24개월 되는 시점부터 수속을 시작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 예, 좀 이제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를 하면은 좀 이런 간단한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개인들이 잘못 신청하면은 진짜로 그 억셉트하지 않고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채워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때 도움이 필요하군요. 네. 네, 아무래도 일을 이제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만 그 이제 보더라인에 네. 있는 부분들을 부드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이런 비자들로 인해서 어떤 사례를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청취자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 그 이게 또 이제 법에 관련된 이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한국에서 얘기하는 행정법에 관련된 거거든요. 행정법이라는 게 뭐냐면 국민이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뭐 어떤 요청을 한다든지 허가 또는 무슨 특허를 취득하는 절차를 다루는 법을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민은 그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회원 가입하듯이 뭐 신청서 써가지고 내면은 뭐 받아주는 그게 아니라 행정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행정청에서 내려주는 어떤 결정을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 요청 승인에 대한 결정 처분을 받기 위한 신청 행위 자체를 한 대행해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변호사라든지 이민성 이민 어드바이저들이. 그래서 행정법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정확한 이해가 수반이 되어야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해외 그러니까 현지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Do you know what you are doing now? 너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하는 거냐고. 아. 그게 이제 최근에 영화 곡성에도 나오죠.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나오죠. 못 봤어요. 예. 죄송해요. 네. 예, 하여간 이 곡성을 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이라는 걸 가장 숙지를 먼저 해야 돼요. 행정법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증빙에 대한 준비 절차는 반드시 신청자 쪽에서 해야 됩니다. 신청자 쪽에서 모든 준비를 하려면 일단 행정법에서 요청하는 그 해당 법에서 요청하는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을 때 나한테 어떤 처분, 어떤 결정 처분이 내려지는지를 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스킬드 마이그런트 캐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처분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오거든요. 승인, 거절, 그 다음에 9개월짜리 워크투 레지던스 비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네, 많을 거예요. 승인, 거절은 알겠는데요. 네. 그 9개월짜리 워크투 레지던스 비자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보통 그 잡 오퍼가 없이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그 이민성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잡 오퍼가 없이 해도 승인이 나기도 해요. 근데 잡 오퍼가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워크투 레지던스 비자로 9개월짜리 워크투 레지던스 비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성에서는 그 이민성에서 영주권을 승인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가장 중요한 그 주안점이 뭐냐면 employa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 사람이 본인의 기술을 가지고 뉴질랜드에서 고용이 돼서 뉴질랜드에서 뭐 기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뉴질랜드에서 그 본인의 기술로 밥 먹고 살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잡 오퍼가 없이 들어왔을 경우 이민성에서 판단했을 때 아, 이 사람이 대단히 훌륭하고 좋은 기술을 가지긴 했는데 실제로 저 기술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됐을 때 9개월짜리 비자를 주고 9개월 안에 취업을 해서 3개월 동안 꾸준히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 영주권을 주겠다. 아. 그런 식으로 해서 9개월짜리 워크투 레지던스 비자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비자 업무를 진행을 할 때는 아웃컴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이런 아웃컴이 나오는지 사실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좀 그 서설이 좀 길었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법에 대해서 계속 변호사니까 물론 법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계속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워크 비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파트너라든지 동반자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워크 비자가 있으면 엄마 아빠도 워크 비자를 받아야 되고 아들이 뭐 아들이나 딸이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죠. 근데 네. 이런 경우에 그 한도가 3만 6천 불을 넘었어야 됐어요. 3만 6천 불을 넘지 않으면 아이들 학생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풀타임이 30시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시간당 20불이라고 쳐도 30시간밖에 일을 안 하면은 3만 6천 불이 안 넘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계산을 제가 안 해봐서 그런데 잠깐만요. 이런 부분은 계산을 자 시간당 20불씩 30시간을 일해서 52주를 일하면은 그죠? 30시간을 해서 52주를 하면은 3만 1000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20불씩이나 받지만서도 워크비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라든지 파트너가 워크비자나 학생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현재 법이 그랬나요? 아니면 그 전서부터 그랬나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올 4월 1일,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그 기준이 약 3만 6천 불 정도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작년 10월, 12월, 작년 7월, 8월, 9월, 10월에 신청했던 분들은 대부분 3만 6천 불로 고용계약서가 돼 있다는 얘기죠. 네. 4월 1일이 딱 넘어가면서 3만 7천 불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네. 이민성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비자를 속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 미니멈 스레시홀드를 항상 맞출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미니멈 스레시홀드를 맞추지 못하면 그 동반 비자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워크비자 소지자까지 비자를 다 캔슬시킨다고 써 있어요. 법에. 자, 그러면 작년에 이제 워크비자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1년 만에 비자가 만기가 돼요. 근데 작년 6월에 비자를 받아서 올 6월까지예요. 3만 6천 불로 돼 있죠. 그러면 4월 1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야 됐을 거예요. 반드시 그분의 월급이 3만 7천 불 이상으로 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법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는데도. 그래서 제가 신청하는 분들은 다 얘기를 했어요. 4월 1일부터 월급 다 3만 7천 불로 다 맞춰야 됩니다. 예, 그걸 맞추고 해서 제가 이제 신청자분 한 분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3만 7천 불로 다 맞춰서 맞출 걸 얘기해서 3만 7천 불로 다 맞췄어요. 3만 7천 불 이상으로 다 맞췄고 그다음에 그 이분이 스킬 레벨 4에 안타깝게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죠. 왜냐면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스킬스 그 워크 앤 인컴에서 스킬스 매치 리포트를 받는데 한 3개월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자가 한 달밖에 안 넘었어요. 그러면 스킬스 매치 리포트가 안 들어가면 아예 이민성에서 억셉트를 안 하거든요. 근데 고용주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셔가지고 워크 앤 인컴을 하루에 한 번씩 쪼아가지고 결국 이틀 만에 받아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스킬스 매치 리포트를 붙이고 연봉도 마치고 해서 그래서 저는 당연히 1년짜리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스킬 레벨 4나 스킬 레벨 5는 1년짜리 비자가 나온다고 이민성에 써 있습니다. 예외도 없이요. 근데 그분은 이제 3년짜리 비자가 나왔어요. 스킬 레벨 4로. 그래서 너무 잘 됐네요. 네, 너무 잘 됐고 그분도 네. 정말 뛸듯이 기뻐하셨고 저도 네. 너무 좋았는데 네. 사실은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뭔가 양념을 발랐기 때문에 네, 어떻게 바르셨나요? 그래서 이제 3년짜리 비자가 나온 건데 이거는 사실은 그 네. 그 좀 저만의 뭐랄까 그 노하우예요. 아, 네.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준 비법 소스래 가지고 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예 어쨌든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은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남영수 변호사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스킬 레벨 4나 네.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도 3년짜리 비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직접 받으신 분이 계시니까요. 예, 예. 네. 아 굉장히 잘된 사례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참 영주권까지 가는 과정이 참 멀고도 힘들어요. 네. 예, 어떤 분들은 정말 좀 뭐 그래도 쉽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참 여러 번 힘든 고비를 많이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그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이제 책을 한 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눈물 한 바가지 하고 책을 한 권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사례들을 들어보면은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거나 책을 써야 되는 경우는 성급해서 그래요. 돌다리를 두들겨 보지 않고 지나가면 넘어질 수도 있고요. 돌다리를 너무 세게 두들기다 보면 돌다리가 망가져서 건널 수도가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아 옆집 똘똘이 얘기 듣고 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가의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본인의 경험을 네.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을 이제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도 네. 사실은 본인이 고생했던 것부터 이렇게 디테일하게 네.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돼.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다 보면 뻥을 치게 되죠. 좀 양념을 가미하고 그다음에 뭔가 스펙타클해지고 그다음에 두 사람, 세 사람 이제 넘게 되면 갑자기 이제 그 뭐 얘기가 말이 와전이 되죠. 완전히 와전이 네. 돼서 그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민 같은 경우는 아주 여러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뭐 돈을 벌고 뭐 교육을 시키고 뭐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국경을 하고 다 좋지만 비자가 없으면 그냥 당장 보따리 싸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자가 한국에서 짐을 싸가지고 뉴질랜드로 올 때는 굉장히 뭐 결심을 하고 뉴질랜드에 살겠다 또는 뉴질랜드에서 꽤 오랫동안 거주하겠다라는 결심으로 오셨으면 일단 비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정돈을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조언을 받아서 비자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좀 이렇게 빨리빨리 정신 그다음에 대충대충 그다음에 돈이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런 모든 절차를 다 패스를 하고 지나가서 뭐 운 좋게 그냥 좋게 패스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나까지 그런 행운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꼭 나만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 정확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 이제 좀 중요한 게 여러 변호사나 여러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제대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리걸 어드바이스를 주는 사람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 될 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또 그 안 되는 이유를 찾아가면 되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민성 담당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신 손님들한테 되나 안 되나 뭐 제가 엄격하게 재단을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가장 그 엄격한 잣대로 한번 재봐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보완할 수 있는지 그렇죠. 네. 그런 걸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될 수 그렇죠. 네. 참 뉴질랜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정말 영주권인데 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돌다리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이제 영주권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네. 이 또 변호사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이제 어려운 것들을 해결을 해주시다 뭐 변호사님이 해결해 주신 건 아니겠지만 도와주시다 보면은 네, 네. 굉장히 또 기쁨도 있고 네. 또 마음이 아픈 것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 네. 그러니까 기쁜 거는 사실 잘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은 네. 뭐 잘 돼서 그냥 좋다 뭐 축하드린다고 근데 잘 안 돼서 간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뉴질랜드에서 뭐 이제 매니지먼트에서 마찰력까지 받고 영어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유수의 업체에 매니저로 잘 취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니저로 취업을 해서 뭐 어떻게 뭐 워크 비자를 받았어요.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해서.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제 2년짜리 워크 비자를 받아서 그 두 번째 워크 비자를 신청했는데 또 무난히 받았습니다. 네. 세 번째 워크 비자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고용주가 광고를 안 낸 거예요. 그래서 고용주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이 사람 뭐 계속 이랬던 거고 광고도 지금까지 한 번도 낸 적 없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그다음에 신청자도 지금까지 광고 그런 거 없이 계속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이민성 규정을 제가 보여드리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광고 반드시 광고를 내가지고 고용주가 이런 분들을 찾지 못했다는 거를 반드시 증빙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예전에는 됐는데 누가 그러고 딴 사람들도 다 됐는데 그렇지만 당신은 안 됩니다. 미안하게. 예. 운 좋게 그러니까 제가 그 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민성 담당관이 뭐 그 부분을 뭐 좀 간과할 예, 예. 근데 사실 그 부분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레이버 마켓 테스트는 이민성 그 워크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뭐 어떻게 운 좋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번에 걸린 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뭐 이제 광고를 다시 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이분이 그냥 스스로 지쳐가지고 나는 여기서 뭐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민성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내가 뭐 참지를 못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비자가 이제 곧 만기인데 이민성에서 디클라인을 시켜가지고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때 뭐 이제 섹션 61이라든지 다른 비자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뭐 뉴질랜드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로 뉴질랜드를 떠났어요. 아, 네. 곧 있으면 몇 가지만 보완을 하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었는데 뭐 자기는 이렇게까지 뉴질랜드에 있고 싶지 않다, 또는 뭐 이거는 자기가 못 받아들이겠다, 또 뭐 법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뉴질랜드를 떠났는데, 예, 뭐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었고요.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에 있으면은 반드시 그 법을 숙지를 해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은 본인이 불이익을 받아서 예, 살고 싶은 뉴질랜드 못 사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아, 오늘은 이제 다양하게 다양한 워크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워크비자 받아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영주권까지 가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또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아, 말씀 계속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말씀 나눠주실 건가요? 다음 주에는 제가 그 파트너십 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파트너십 비자가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것 같아가지고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직접 수행하면서 이제 괜히 많이 문제가 생기는 아, 카테고리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 파트너 지금 뭐 진행자분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파트너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예. 파트너가 정확하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면 파트너십 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 파트너가 뭔지도 모르고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운 좋게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임의상 담당관이 빡빡하게 나와서 네, 이제 통과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예, 그래서 법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알았을 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몰랐을 때는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네, 내가 알고 있을 때는 예, 굉장히 그거를 힘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몰랐을 때는 정말로 이게 전문 그 일을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서 네,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알아가면서 네, 예, 힘을 가져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파트너십 비자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시기로 하시고요.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그 궁금하신 사항을 도와주시는 남영수 변호사님 나오셔서 지금 오늘 워크 비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파트너십 비자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남영규 목사님과 신앙상담, 화요일에는 가정, 부부, 가족상담, 수요일은 법률, 부동산 상담, 목요일은 유아교육 상담, 금요일은 건강상담을 함께합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SPM 방송국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셔서 청취자 게시판이나 사연 편지함에 사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정호에 만나요.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첼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I am one of those melodramatic fools, neurotic to the bone, no doubt about it. Sometimes I give myself the creeps. Sometimes my mind plays tricks on me. It all keeps adding up. I think I'm cracking up. Am I just paranoid? Am I just stuck? I went to a shrink to analyze my dreams. She says it's like a sex that's bringing me down. I went to a whore. He said my life's a bore. Choke with my white and blood. It's bringing her down. Sometimes I give myself the creeps. Sometimes my mind plays tricks on me. It all keeps adding up. I think I'm cracking up. Am I just paranoid? Grasping to control, so I better hold on. I Don't be set it up. I think I'm lucky.